루마니아 2015년 부카레스트 정홍기 이명자 선교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가져본 정교인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희 교회가 있는 수도에서 6시간 소요되는 장소 서비우 지역의 셀림버에서 하였습니다. 80명이 참석하여 4박 5일 동안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거워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잔치이었기에 오랜만에 마음이 흐뭇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들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요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지하게 말씀 공부를 참여하니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 키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는 너희 성경을 너희 손에라는 모토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씨를 모르는 어린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매우 친숙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5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의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발견했음에 기뻐하며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이전에 교회에 나오다 멈추었던 몇 명의 잃은 양들도 말씀에 의해 새로운 결단을 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모든 계층의 연령이 조화를 이루어 팀을 구성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소리 지르며 어찌나 즐거워하는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가져보는 잔치였습니다. 그 육중한 몸으로 모든 게임에 임한 52세의 자매가 어찌나 많은 웃음을 선사했는지 모른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크리스티나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중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페트레 가정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가장인 페트레는 군인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중에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고, 저희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현지인을 처음 대하였기에 놀라움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이 가정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방을 풀벌레 소리 가득한 야외에서 캠프파이어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 수련의 기간 동안 배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또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처음으로 전 프로그램을 현지 제자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미숙함도 보였지만 어느새 저토록 성숙해졌을까 하는 놀라움과 함께 내심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희와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기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나눕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 수련에 참석한 새 생명들이 교회와 계속 교제를 갖고 주님을 알아가도록. 둘째, 이전에 교회를 나오다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셋째, 페트레 산두 가정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넷째, 루마니아의 정치, 경제적 안정과 CBMC 및 기독민주연합당이 복음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타나도록.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운데 계시니 젊음은 가고 청춘은 온다. 그러니까 젊음과 청춘은 다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해져. 젊음은 꽃병에 들어있는 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청춘은 시간이 지나도 가슴에 남는 푸른 봄이거든. 이제부터 청춘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봐. 너의 젊음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 오신아님의 야매 상담 중에서입니다. 나이 들면 젊음은 사라집니다. 몸은 늙고 흰머리의 주름은 깊어갑니다. 그러나 청춘은 사라지거나 늙지 않습니다. 젊은 꿈, 젊은 생각, 젊은 사랑의 시간을 맡기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푸르른 청년의 기백, 만년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젊음은 가고 청춘은 옵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이정택, 이주연, 자녀 이육규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 편지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간구하며 인도 이정태, 이주연, 자녀 이윤구 선교사 기도 편지와 소식을 전해드리며 모든 지체님의 가정과 교회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 우리에게 주신 확고한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였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나눔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듯합니다. 나눔이라는 단어는 하나를 둘로 내가 가진 재와 재능, 마음을 나누어 주어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가 필수적인 영역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듯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주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합력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성정 건축, 신학 과정을 통해 이루시는 학장, 우물 개발 및 농업 공동체 등 다양한 사역을 현지 목회자들이 자립해 가도록 기초가 세우시는 듯합니다. 한국에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의 수고가 선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듯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동참해주신 지체님들의 간구가 있기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 감사를 전합니다. 캐탈 지역 호프 오브 라이트 처치 희망의 빛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처럼 희망의 빛교회가 오랜 핍박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의 빛으로 캐탈 지역을 비추어가고 있습니다. 굴체트라 시온뿌라 뜨나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역의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온뿌라 뜨나바 완 교회가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지역사회로 나아가 섬기는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 더 친근하게 다가서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도 어느 지역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마을을 묶고 있는 마을 자치정부의 그늘을 벗어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는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굴체트라 지역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은혜의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선교는 열방을 흩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달되기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열방임을 보게 됩니다. 오리사 지역 라고브 호프 처치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는 것도 선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면 제일 속상합니다. 이러한 말 뒤편에는 선교사가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일보다는 자신을 변호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는 것은 선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되 그것을 뛰어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펀잡 지역 가스펠 교회와 파리 다비드 지역 마시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해 봅니다. 현재 가스펠 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지역 개발과 자립을 위한 통로로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교회의 히라 전도사와 비믈라 전도사는 과거 시큐 교도의 신자였을 때 재봉을 가르치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배운 기술을 통해 이젠 복음을 위해 가난한 성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봉틀 5대가 필요합니다. 대당 약 20만 원 하는 현지에서는 고가에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노숙자에게 노래를 불러준 소년. 미국에 사는 5살 소년은 식당 앞에서 노숙자 한 명을 봤습니다. 노숙자의 남루한 행색을 본 소년은 자신의 엄마에게 저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노숙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어 소년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며 꼬치꼬치 깨물었고 노숙자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다는 엄마의 얘기를 듣자 노숙자 밥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는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의 부탁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가 식당에 들어서도 아무도 그의 주문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이는 직접 메뉴판을 가져다 주면서 뭐가 먹고 싶은지 물었고 노숙자는 치즈버거가 먹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노숙자가 치즈버거를 받자 소녀는 노숙자에게 자기가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10여 명의 사람들 중 일부는 소년의 고운 마음씨와 순수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소년의 엄마는 아들이 식당 안에 있던 11명 손님들 감동시키는 걸 봤다며 내가 부모로서 이룬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견 없는 선한 마음씨 때론 어린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대해보세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Love.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최철만 신영자 선교사의 주간 선교 이야기. 오후 5시 센터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썰물처럼 떠나가고 오후 5시 30분 방과 후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면 센터는 조용하고 적막하다. 일과가 분주하고 공사하는 인부들이 많았던 날은 유난히 더 적막감을 느낀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변해버린 세상. 그렇지만 아직 선교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다. 만나려고 하면 만나면 반갑고 보지 못하고 소식을 듣지 못하면 궁금해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사람 사는 곳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그분의 집안 선교센터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2008년 컨테이너를 가지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자리 잡은 하나님의 집. 선교센터가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도 어색했던 자연환경과 이웃들은 어느새 마음 안에서 포근히 자리를 잡고 있다. 갑자기 살겠다고 들어온 이방인을 한없이 어색한 눈으로 보던 현지인들도 이제는 나의 정다운 이웃이 되었다. 찾아오는 이도 없었고 마땅히 찾아갈 곳도 없었던 이웃이었는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제는 이웃들이 우리를 찾으면서 우리도 이웃을 찾는 이웃사촌과 같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의 이웃이 마음 깊은 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들어와 자리를 잡기에 이들의 구원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삶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의 부족으로 마음 아파한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확신한다. 이번 주에는 이틀 동안 한국의 장마비와 같이 질척하게 비가 내려 대지를 촉촉히 젖혀 주었다. 아직 가물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바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좋다. 2주에 걸쳐 센터 주변에 심어놓은 티크 나무들은 이틀 동안의 비로 인하여 물이 오르기 시작했고 몸살이를 마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가늠으로 푸르름을 잃어가던 센터의 모든 생명들이 푸르름을 회복하고 생기를 띠고 있다. 방과 후에 모여드는 태국 학생들은 활기차게 그리고 생기 있게 하나님의 집에서 머무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을 느끼기를 기도하면서 이들의 구원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동안 꾸준히 해온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주변 마을들의 우리 센터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극 가처에서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다. 모여드는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는데 비해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주인에게 간곡히 청하고 있다. 금주 센터 공사는 1층 타일 공사가 마쳐지고 2층과 3층에 열린 공간의 안전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시설 공사와 계단 손잡이 공사, 그리고 유아실과 태권도장 바닥 시멘 공사와 바닥에 매트를 까는 공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늘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선교사와 선교사역의 생명에 끈을 부어 잡게 계시는 것을 압니다. 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족한 선교사가 선교사역과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마칠 때까지 생명의 끈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도자기 공방에서 뚜껑을 덮고 나면 가마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손을 떠났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인생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은 고를 수 없죠. 아우구스티노 수녀님이 빙글에 우셨다. 여기에 오래 있다 보면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쁨과 슬픔도 모두 선물입니다. 도자기처럼 인생도 원하는 두께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존 실림의 천국에서 보낸 5년 중에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실패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저만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 책에서 31살의 존은 정규 교사가 되려고 3년을 기다리지만 계속 임시 교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추운 날 오래된 도자기 공방에서 노 수녀님을 만나면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모두 선물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남편, 아내 단어 삭제는 성경적 결혼에 대한 도전, 기독일보 7월 15일에 밝혔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연방하원에서 연방법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경적 결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루이스 캡스 연방하원의원은 연방정부법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 대신 스파우즈나 결혼한 커플 등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자는 결혼평등법 조정안을 지난 8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함 목사는 그들은 이러한 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 이것은 성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성이라는 기초 아래서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들은 이미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힘이 들어간 눈에 힘을 빼니 뚜렷하게 보이던 편견이 사라졌다. 힘이 들어간 어깨에 힘을 빼니 매일같이 나를 누르던 타인의 기대와 관심에서 가벼워질 수 있었다. 채워넣기에 급급하던 삶이 비워내는 삶으로 바뀌니 발걸음부터 가벼워졌다. 작은 여유와 힘이 내 삶을 바꿔주었다. 신옥철에 천만 명이 살아도 서울은 외롭다 중에서입니다. 천근만근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걷기도 앉기도 눕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을 빼고 잠시 숨을 돌리라는 신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솜털만한 작은 여유가 하루 일상에 생기를 줍니다. 삶이 바뀝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맨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박진덕 집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